passed away. 평편하게 있거나 난 편히 발음해. 누구지 뭐 나들 얘기는 음악인 다 빼고 나쁜 저 친구들은 어디 어디를 갔다네. 내가 뱉은 장면들은 여기서 영향이 얼마 끼칠지 모르지. 내가 하는 말이론 가늠이 아닐까. 아마 쟤네도 몇 번 쫓다 맞고 그 도망치 넘은 양식을 모르는 I'm living in the city. 돈이 있니 법이 있고 네가 세운 법이에 또 어떤 게 I'm living in the city. 생길지는 몰라 결국 이걸 통해 뒷보는 건 어디 곧 I'm living in the city. 없다윈 데스 나의 밥어리듯이 별의 별이 별총들은 어떤 자식들의 wannabe. Be be the best. 이런 태도는 be the bad들이 내 갖고 있는 거 whatever that that's a girl. Yeah. 집었던 종이룬 나의 팬이 연결이 됐고 내 직업이 생겨 growing. Yeah. 일들은 질려 내 직업에 와도 생겨. 내가 원했던 건 정이 이미 가졌을 땐 봤음. 나는 피곤해 쩔은 채로 몸을 다시 wake up. 현관 문 웃도록 담은 모아라 물어. 나쁜 자식들은 쇼어프에 넉아웃. 매일 똑같은 아침은 전혀 무섭지가 않아. I'm living in the city today. 내린 my day. 그때는 다른 핑계를 찾겠지. 너무 순조기길 원해서 그새 나를 알아. 다물도 없겠지만 벌들은 끊어고 있게 뻔하지. 너 말도 말아. Where you trick 아니 fake 아니 made 아니 where you so. 이것은 나랑 자란 마주꾼 누구도 이런 걸 알려주지도 않아. 내게도 알아. 그게 이유는 안 되지만 내 의지를 설명되니까 해. 심히 다른 것 돈이나 법 뭐든 하는 것 돈에 의해 것 분명 큰 영향력이 이 삶 세력 깊이서도 말하기니 배피 길에 내가 있어 네 생각이 필요 Show me next 다음에 페이 빨고 맞아지는 밸런스 고여있는 일들에 또 무너지만 밸런스 원하 꿈이 많았어 내가 벌린 이 맘 이름 아는 플랜과 워 다시 집중하고 나서 I'm paying for it. 종이룬 나의 팬이 연결이 됐고 내 직업이 생겨 growing. 일들은 질려 내 직업에 와도 생겨. 내가 원했던 건 정이 이미 가졌을 땐 봤어 난 피곤해 쩔은 채로 몸을 다시 wake up. 현관 문 웃도록 담은 뭐하러 물어. 나쁜 자식들은 쇼어프에 넉아웃. 매일 똑같은 아침은 전혀 무섭지가 않아. 돈이 있니 법이 있고 네가 세운 법이에 또 어떤 게 I'm living in the city. 생길지는 몰라 결국 이걸 통해 듣고는 건 어디 곧 I'm living in the city. 따윈 데스 나의 밥거리듯이 별의 별이 별총들은 어떤 자식들의 wannabe. Be be the best. 이런 태도는 be the bad들이 내가 갖고 있는 거 whatever that I'm living in the city.